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4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조국통일사상리론은 민족의 자성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일으키며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전체 조선민족이 다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교례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해서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에서는 조국통일 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라는 데 대해서와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학습하겠습니다. 위대한 능도자 김정일 농지께서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국 통일 문제가 남조선에 대한 외세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라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국 통일 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 위협은 민족 내부의 기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협입니다.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고 사회생활 단위인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수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수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수성이 실현돼야 개별적 사람들의 자수성이 실현될 수 있고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용기를 지키고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사람들은 비록 각이한 계급과 계층에 섞여 있어도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수성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수성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본 담보입니다. 따라서 인민 대중의 자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지고 자기의 우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침해할 수 없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끝장낼 때에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전반기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적 지배로 해서 자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용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승리로 해서 빼앗겼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우리 인민은 세사의 건설에 넓은 길을 열어놓은 자주적인 인민으로 됐습니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나라가 해방된 지도 70년이 훨씬 지났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남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로 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예속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무참히 유린되고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민족 공동의 번영과 발전도 옥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국토와 민족의 한 부분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점되고 민족적 자주권이 유린되어 있는 나라는 하나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하나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되자면 자주권이 유린된 나라의 절반 땅인 남조선을 포함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이 확립돼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바로 이 성스러운 민족적 가제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국통일 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와 예속을 꾸짝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걸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조국통일 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하나의 지맥으로 있다 있는 이 땅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늘길, 바닷길은 물론 철길과 도로마저 두동강이 났습니다. 한 핏줄을 잇고 화목하게 살아온 효륵들과 친지들이 생리별을 당한 채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고 생사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호, 동족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고 그곳이 날에 갈수록 더욱 깊어져 대립과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열 민족으로서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수치고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로 용용 갈라져 외세의 롱락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대립을 끝장내고 하나의 강토 위에서 화목하게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일으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가 우리 민족 앞에 제기한 가장 중대하고도 심각한 물음입니다. 불신과 대립이 스스로 식민지 너의 몽예를 걸머지고 망하는 길이라면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입니다. 조국 통일은 결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는 문제는 더욱 아닙니다. 우리 인민이 그토록 통일을 갈망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 혈맥이 끊어진 데로부터 오는 수치와 아픔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서이지 결코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국의 통일 문제는 제도와 제도의 대결이 아니라 애국과 매국 간의 대결입니다. 제도가 민족에 앞설 수 없습니다. 계급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으로서 그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민족이 있고야 제도가 있고 민족을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 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조선 반통일 세력들이 결의의 한결같은 우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민족 공동의 리익에 군문적으로 배치되는 분열 노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단합을 일으킴으로써 하나의 강토 위에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온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본래의 모습을 찾자는 것이 온 교리가 꿈에서도 소원하는 조국 통일입니다. 조국 통일 문제의 본질적인 두 측면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는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선에서 외세 지배와 간섭을 꾸짝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단합해서 투쟁할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생존 방식으로 하는 미제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와 간섭을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세계 지배 야망에 들뜬 미제가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긴 오늘날에 와서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환상입니다. 오직 투쟁으로만이 미제의 지배와 간섭 책동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온 민족이 하나로 힘을 합쳐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하나로 단합하는 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낼 때 보다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과 남의 오늘과 같은 불신과 대립이 조성된 건 전적으로 미제의 민족 분열 책동의 원인이 있습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민족 분열 책동으로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 첨예해지게 됐습니다. 미제는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끊임없이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남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온갖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추진될수록 우리 민족이 단합을 이룩하는 데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 사상 이론에 밝힌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에 대해 두 가지로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